흔들 흔들 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널 지우는 중. 울렁 울렁 거리는 가슴과 쿵쿵 쿵쿵 거리는 심장이 널 널 지우는 중. 애써 너를 지우려고 해.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. 애써 너를 잊으려고 해. 바보처럼 이렇게 I will never be okay. 어쩌면 널 지우다 내가 지워질 것 같아. 다른 차갑고 오늘따라 술이 달다 이러면 안 돼. 너를 지우려고 해. 널 지우려 해. 바보처럼 이렇게 이거 망가지는 게 아니 너만 알던 뭔가. 맘이 새살 돋게 하려고 행하는 조교. 계절이 바뀌어 하는 탈바 꿈을 푼 널 벗고 알몸이 돼 상처 입고 애를 쓰는 중. 술에 술을 섞듯 독에 독을 섞어 해독이 되길 바라는 게 뭐가 새롭지. 해롭지만 so is love. 꽃길의 흔적이 가시밭길인 건 안 보이는 법. 줄담배 한 개가 갈 때쯤 I wake up. 추락해 밑바닥칠 때쯤 I wake up. 못 살리는 거 고이 채워주는 것이 break up. 네가 눈앞에 엇것이라도 되게 I'm a drink up. 이렇게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.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. 어쩌면 너를 지우다 내가 지워질 것 같아. 다른 차갑고 오늘따라 술이 습관이 됐나 술로 소독하지 매일 밤. 아물만 하면 bleed 하는 pain 맘. 필름 끊어져야 잠이 들고 깨면 돼 감겨 반복되는 엔딩 장면들이 내 일상. 서울 하늘에 저 달이 홀로 떠있듯이 나 홀로 지키네. 어둠은 남은 거실을 니가 남기는 적은 집안 곳곳에 수치웠지만 미련은 아직 내 손만 놓네. 어쩌면 영원보다 질긴 정을 떼고 난 이 주정만 남았나 봐. 술 한 잔에 눈물 쏟다가 미친놈처럼 웃지. 어서 그 독을 잔 넘치게 따라 봐. 내가 이렇게 했어 너를 지우려고 해.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. 어쩌면 너를 잠이 안 와 이 생각이 나. 이별은 쓰고 술은 너무 달다. I've been trying to erase it. I've been trying to erase it. 이렇게 했어 널 지우려 해. 애써 널 지우다 내가 지워질 것 같아. 내가 지워질 것 같아. 오늘따라 술이 달다 이러면 안 돼. 흔들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. 울렁울렁 거리는 가슴과 쿵쿵쿵쿵 거리는 심장이 널